50 languages. 65. 65. النفي 2. 부정하기 2. 부정하기 2. هل الخاتم غالي الثمن؟ 그 반지가 비싸요? 그 반지가 비싸요? لا ثمنه 100 يورو فقط. 아니요. 이건 100 유로밖에 안 해요. 아니요. 이건 100 유로밖에 안 해요. ولكن لا احمل سوى 50. 하지만 저는 50 유로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50 유로밖에 없어요. هل انت جاهز؟ 벌써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لا ليس بعد. 아니요. 아직요. 아니요. 아직요. ولكن قريبا اكون جاهزا. 하지만 곧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곧 다 할 거예요. أتريد مزيدا من الحساء؟ 수프를 더 드릴까요? 수프를 더 드릴까요? لا, لا أريد أكثر. 아니요, 이제 됐어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ولكن المزيد من البوظة.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하나 더 주세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하나 더 주세요. أتسكن من زمن بعيد هنا؟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لا, منذ شهر فقط. 아니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아니요, 이제 한 달 됐어요. ولكن تعرفت على الكثيرين.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هل ستسافر غدا إلى ديارك؟ 내일 집에 운전하고 갈 거예요. 내일 집에 운전하고 갈 거예요? لا, ليس قبل نهاية الأسبوع.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ولكن سأعود يوم الأحد. 하지만 일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일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هل بلغت ابنتك سن الرشد؟ 당신의 딸은 성인이에요? 당신의 딸은 성인이에요? لا, بلغت الآن السابعة عشرة. 아니요, 아직 17살이에요. 아니요, 아직 17살이에요. ومع ذلك أصبح لها صديق. 하지만 벌써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벌써 남자친구가 있어요.